봐요. 눈 감으면 발끝으로 느껴요. 자꾸 웃음 나고 눈물도 나오다가 서성이다가 그러다가 시계만 보다가 우리 만나던 날 처음 손을 잡던 날 너를 데려다 주던 날 너의 생일날 반지를 끼던 날 눈이 내리는 날 길을 걷다 생각나면 전화하던 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혼자서 몰랐던 날 사랑해요 그대 하나만 하나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두렵지 않아요 종일